날 위해서 하면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어서 널 위해서 하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어서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여정들은 다 숨겨지길 내려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돼 겨울에다 뒤걸려봐 너는 대체 누구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너 완벽하게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